아, 안녕하십니까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야. 아, 뭐. 미남이세요? 예? 예. 아이고, 왜 방송 전부터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? 아, 정말. 예. 자, 그러면 한번 오늘 리플해 주세요, 사연. 읽어볼까요? 그래야죠. 뭘 하겠어요, 예. 우리가? 뭘 하시려고 그러셨어요? 그거 해야죠. 아유, 왜 앞쪽에서 잘 하시더니만 나만 나오면 이러시더라. 예? 에휴. 음악 주십시오. 네. 그러시겠죠. 예. 초난감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. 평소에 사석에서 쌩 목소리로 노래하면 가수처럼은 못 불러도 얼 노래 좀 하는데 소리는 듣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게 노래방 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민망해서인지 너무 떨어요. 마이크를 잡고 따라라라 장황한 반주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목소리는 개미처럼 기어들어가고 급기야는 목에 힘만 잔뜩 들어갈 뿐 높은 음은 전혀 안 나온답니다.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더 멋지게 노래하는 분들, 제게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. 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이 노래 곡목이 자작곡이신가요? 말씀을 하시기가 싫으신가 봐요. 웃지만 말고 말씀을 좀. 곡목이 이봐요. 곡목이요. 곡목이 왜 꼭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드시고 그러세요? 아유, 나 좀. 예. 저분하고 같이 일한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마디도 못 들어봤어요. 진짜로. 저도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예. 이상하다. 미니 씨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? 대답할 리가 없죠. 그냥 저희들이 판단하려고요. 미니세요. 예, 웃으시나 봐요. 그래도 네. 다행이에요. 말은 들어주시니까. 그렇잖아요. 말까지 안 들으면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. 말은 들어주시나 봐요. 네. 아, 네. 첫 번째 아이디는 백마탄 환자라는 분이 따주셨습니다. 아, 높은 음이 안 나오신다고요? 아유, 좋은 노래 들었다 뭐 하십니까? 랩을 하세요. 아, 이렇게. 아, 네. 랩은 이제 그렇게 높은 음은 없으니까. 근데 이거 아니에요, 이거. 예, 랩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냥 뭐 랩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아까 MC 스나이퍼 그분 보니까. 그렇죠.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. 글룸이 있었는데. 예. 좀 할 수 있어요? 예? 할 수 있어요. 네, 못해요? 저는 김광석 아저씨 노래밖에는 잘 못해요. 근데 그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. 가사가. 이렇게. 제 들어봐. 예, 그 해봐요 그게. 그럼. 아예 알면 모르면 하지 말고 알면 해봐요.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. 제가 안 한다 그랬죠.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. 자, 이번에 김슬기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. 네, 저랑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. 저도요, 공부는 참 잘하는데 펜만 잡으면 떨려서 시험을 못 보거든요. 아, 일명 이런 분들을 그 분신사바족이라고 하죠. 공부는 참 잘하는데 시험지 위에 답안지 위에 볼펜만 들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. 아, 참 웃긴다. 자, 다음 분 이찬희 씨입니다. 네. 감미로운 발라드를 선택하시고 일단 낮은 부분은 최대한 폼 잡으면서 부르세요.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면 외치세요. 다 같이! 이게 좋은 거죠. 이게 예. 뭐 어디 망고 공통에 다 같이. 다 같이. Everybody. 예. 다 같이. 이게 좋아요. 뭐 어쨌든 네.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노래 자랑이나 노래 대회, 경연 대회 네. 그런 거 아니니까 네. 편안하게 그냥 분위기 맞춰서 진심을 담아서 부르면 네, 되겠죠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기 노래방 네. 기계 만드시는 분들이 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그 점수 나오는 거 그것만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 그 산에 꾀꼬리가 울 때 누가 점수 매기는 거 봤습니까? 닭이 울 때, 새벽 닭이 울 때 점수 매기는 거 보셨어요? 안 매깁니다. 개가 이렇게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정말 자신의 그 어떤 야성을 찾으면서 짖는 걸 점수 매기는 걸 보셨습니까? 자연의 소리는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죠.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와서 우리도 울부짖는 건데 예. 그 감성을 점수로 매기시면 안 되죠. 그래서 그렇죠. 자기 고유의 목소리로 자기 감정을 담아서 부른 노래는 전부 다 100점이죠. 네,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멋있는 말로. 네. 지금까지 네. 김재동 씨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